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FM 영화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10편.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어제 보내드린 피터스 프렌즈 중에서 한 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같이 촉촉한 날은 이 곡이 어울리겠죠? Give Me Strength, Eric Clapton입니다. 하이텔의 민차로 씨, 다시 들으니까 어떤 기분 드세요? Give Me Strength, 영화 Peter's Friends 중에서 에릭 클랩튼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습니다. FM 영화 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네 번째 영화는 알란 파커 감독의 91년도 영화 The Commitments입니다. 비디오로는 Commitment라고 제목이 붙었죠. 이 The Commitments는 로이 도일의 소설을 영화로 옮긴 것인데요. 아일랜드 더블린 북부의 어느 빈민촌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는 이 원작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를, 이 소설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빈민촌 젊은이들이 그들의 척박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음악을 매개로 해서 아주 눈물겨운 노력을 펼치죠. 음악에 대한 사랑이 곳곳에 배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성장 영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출연진 모두가 무명 배우들인데요. 사운드트랙의 곡들을 그들이 직접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노래 실력도 만만찮아요. 음반은 그 The Commitments 그리고 The Commitments 2 이렇게 두 장으로 발매되어 있습니다. 사운드트랙 모두 소울 뮤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The Commitment, 그러니까 1편 음악 음반 1권에는요 총 14곡이 들어있고 The Commitments 2에는 11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발매되지 않아서 수입 음반으로 저희가 오늘 방송해드립니다. 호소력 있는 아주 깊은 목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텁텁

자, 소외된 뒷골목 젊은이들의 삶에 대한 투지, 희망, 열정 이런 것을 음악에 담은 영화를 한 편 만든다. 그렇다면 이런 영화를 연출할 감독으로 아마 이 사람보다 적격인 감독은 없겠죠. 알란 파커 감독, 영국 출신의 감독입니다. 44년생이죠. 이 알란 파커 감독은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CF계를 거쳐서 그런지 감각적인 영상이랑 음악의 적절한 사용으로 항상 재미있는 영화를 만듭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항상 비판의식, 문제의식을 잃지 않고 사회 비리를 영화를 통해서 고발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 작가라고 그를 부르기에 전혀 주저할 필요가 없는 그런 감독입니다. 특히 알란 파커 감독은 음악에 대해서 탁월한 감각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가 연출한 벅시 멜론이라든지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버디, 엔젤 하트, 또 미시시피 버닝 이런 영화에서 모두 음악을 잘 사용했지만 특히 그가 본격적으로 팔 걷어붙이고 작정해서 만든 음악 영화도 몇 편 되고 있습니다. 80년에 페임이 그렇고요. 82년에 핑크 플로이드의 더 워, 그리고 더 커미트먼츠.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가 그 세 번째 음악 영화입니다. 영화 작가가 만든 본격적인 음악 영화는 어떨까? 자, 저희와 함께 음악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I Can't Stand the Rain, 반젤린 보리 노래입니다. 파란 하늘을 좋아하신다는 대전 서구 도마이동의 신선하양. 아마 반젤린 볼의 마음이 신선하양의 마음인가요? I Can't Stand the Rain, 영화 The Commitments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더블린 어느 빈민촌에 있는 지미라는 청년. 소울 뮤직광입니다. 그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늘 수 없는 이 지미는 어느 날 사람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밴드를 만들 결심을 합니다. 그 밴드의 멤버들, 푸죽간 종업원 출신, 박치기 전문 싸움꾼, 의학도, 버스 차장, 애기 엄마. 정말 이렇게 각양각색의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음악에 대한 열정만큼은 어느 누구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튼 이렇게 어렵게 밴드를 조직한 재미는 그룹의 이름을 The Commitments라고 결정하고 활동합니다. 이들은 모두 가정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밴드 활동에 전념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하고 또 서로 간의 의견 차이도 극복하고 마을에서 성공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밴드는 해산하고 각자 모두 자신의 인생의 길을 걷게 되죠. The Commitments, 아마도 그 음악에 대한 열정, 그 음악에 몰두하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을 담아서 이 그룹명을 지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The Commitments 중에서 세 번째 곡 띄워드립니다. Do Right Woman, Do Right Man. FM 영화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그 네 번째 영화 The Commitments 중에서 Do Right Woman, Do Right Man이었습니다. 참 줄거리는 간단하죠. 밴드가 결성이 되고 우여곡절 끝에 성공하고 그러나 결국은 불화로 해산하고 그런데 이 안에 우리가 참 이것저것 얘기할 거리가 많은 것은 특히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소울을 부른다는 거, 흑인들의 음악인 소울을 부른다는 것이 참 조금은 독특하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밴드의 리더인 지미의 말을 듣는다면 흑인들이, 그러니까 특히 제임스 브라운이, 그 소울 가수 알죠? 제임스 브라운이 흑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면서 그들의 소울을 불렀듯이 우리는 노동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람들의 마음을 따스하게 감싸줄 이 소울을 우리들대로 소화해서 불러야 된다. 아마 알람 파커 감독이 자신의 생각을 담은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좀 전에 그 Do Right Woman, Do Right Man은 백업 싱어인 니암 카바나가 불렀고요. 이 노래 세 곡을 들으셨는데 세 곡을 다 듣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 색깔들이 다 다릅니다. 같은 소울이라도 60년대 소울 뮤직들의 명곡들이 모두 다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밴드 더 커미트먼츠는 소울의 대부인 제임스 브라운과 윌슨 피켓을 음악적 지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제임스 브라운과 윌슨 피켓의 곡들을 그들이 직접 또 부르고 있죠. 윌슨 피켓의 곡 머스탱 샐리 그리고 제임스 브라운의 Land of a Thousand Dances 두 곡 이어서 듣습니다. 머스탱 샐리 Guess you better slow that Mustang down Mustang Sally now baby Guess you better slow that Mustang down You've been running all over town Oh, I guess you gotta put your flat feet One, two, three. One, two, three. 젊은이들이 특히 힘든 사람들이 고난을 극복해가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에 몰두하는 그런 영화를 보면 아주 뜨거운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열기가 다 전달이 된 그런 곡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두 곡 연달아 띄워드렸는데요. 윌슨 패킷의 곡 무스탕 셀리, 또 제임스 브라운의 랜드 오브 어 타우즌 댄서스 이 두 곡을 앤드루 스트롱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좀 좋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경기도 안산 월피동의 이현승 학생. 학교에서 계속 보는 시험 때문에 아주 미칠 지경이라고 극단적인 말씀까지 하셨는데 자, 두 곡 신나는 곡 띄워드렸습니다. FM 영화음악에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그 네 번째 영화 The Commitments입니다. 소울 뮤직 이 더 커미트먼츠는 올 뮤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50년대 말부터 흑인 뮤지션들 사이에서 블루스와 가스펠을 통해서 만들어진 흑인 특유의 흑인만의 음악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런 장르의 음악입니다. 이 대표적인 아티스트로는 제임스 브라운과 윌슨 패킷 외에도 알 그린이 있고요. 아레사 프랭클린이 있고 오티스 레딩 또 샘 쿡 등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제임스 브라운을 우리가 소울의 대부라고 부른다면 아레사 프랭클린은 소울의 여왕이라고 우리가 칭하죠. 자, 그 아레사 프랭클린의 히트곡을 밴드 The Commitments의 노래로 들어봅니다. Chain of Fool. 쨍쨍쨍 아레사 프랭클린의 히트곡 Chain of Four을 The Commitments의 레드 싱어인 안젤라 볼과 마리아 도일이 불렀습니다. 자, 영화 The Commitments의 사운드트랙에는 오티스 레딩의 곡이 모두 3곡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 오티스 레딩의 곡을 특히 아주 뜻깊게 부르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밴드인 더 커미트먼츠가 연습을 마친 후에 마을 교회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첫 공연을 가질 때 그 첫 공연의 첫 곡이 바로 오티스 레딩의 곡입니다. 자, 그 곡 한번 들어보죠. Mr. Pettifor. 앤드류 스트롱이 아주 힘차게 불렀습니다. 오티스 레딩의 곡 Mr. Pitiful. FM 영화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The Commitments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 Mr. Pitiful은 The Commitments의 그 첫 번째 앨범에 수록된 곡이에요. 오티스 레딩의 곡이 세 곡이나 이 사운드트랙에 수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임스 브라운과 함께 60년대의 위대한 소울 가수로 기록된 그런 가수죠. 그가 노래하는 소울음악은 흑인뿐만이 아니라 백인들까지도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그는 인기 절정이던 때 세상을 떴습니다. 67년에 그가 탄 비행기가 미국 위스콘신주의 매디슨에 있는 어느 호수에 추락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자, Bye Bye Baby 띄워드립니다. 더 커미트먼츠에서 백업 보컬을 맡았던 마리아 노일이 불렀습니다. 바이 바이 베이비. 자, 흑인 소울 음악의 메카 모타운 레코드사를 꼽지 않을 수가 없죠. 이 모타운 레코드사의 이름은 자동차 공업 도시인 디트로이트, 그러니까 모터타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모타운 레코드사는 다이애나 로스와 잭슨 5, 스티비 원더 같은 수많은 흑인 슈퍼스타들을 배출하는 회사인데, 이 모타운 레코드사가 배출하는 첫 번째 스타가 바로 메리 웰즈라는 여성이고요. 조금 전에 들으신 바이 바이 베이비가 그 메리 웰즈의 첫 번째 히트곡입니다. The Commitments의 리드 싱어인 지미가 밴드를 떠날 때 흘러나오는 음악이 있는데요. 마치 그 영화의 줄거리에 맞춰서 노래가 흘러나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앤드루 스트롱이 노래하는 The Dark End of the Street 한번 들어보시죠. At the dark end of the street, that is where we always be, hiding in shadows where we don't belong, living in darkness to hide our wrong. You and me at the dark end of the street. I know time is gonna take its toll. We have to pay for the love we stole. It's a sin and we know it's wrong. Oh, but our love keeps going on strong. Steal away the dark end of the street, you and me. They're gonna find us, they're gonna find us, they're gonna find us. Someday, you and me at the dark end of the street. The Dark End of the Street. FM 영화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The Commitments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영화의 끝은 밴드의 해체입니다. The Commitments, 음악에 대한 몰두, 음악에 대한 열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밴드가 해체됐는데요. 해체되면서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오합지졸, 그들은 각자가 자신 안에 꿈을 가지고 또는 조금은 달라진 삶의 자세로 그들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한 사람은 의사가 되고요. 또 몇몇은 가수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한 주부가 됩니다. 이제 성인이 된 이들은 정말 nowhere to run, 달릴 곳 없는, 어디 숨을 곳 없는 세상을 살아가게 될지 모르지만요. 그들이 통과해온 그 고난을 생각한다면 아마 그것이 반드시 nowhere to run만은 아닐 것 같아요. 자, 니암 카바나의 노래로 오늘 The Commitments의 마지막 곡, 사운드트랙 2에서 골라봤습니다. Nowhere to run. Nowhere to run to, baby. No 영화 The Commitments 중에서 Nowhere to Run이었습니다. 저 오늘 FM 영화 음악 들으시면서 자리에 제대로 앉아있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좀 들썩들썩거려가지고 오늘 시간은 개인적으로 제 타입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좀 흥겨운 시간이었죠. FM 영화 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오늘 그 네 번째 시간 The Commitments였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이동의 박성준 씨 9월 11일에 친구 김용훈, 박현민, 이종수 이렇게 세 명이 한꺼번에 육사에 입학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른다고 하셨는데 꼭 합격하라고 큰 소리로 말해달라고 하셨어요. 이왕이면 덤으로 좋은 음악도 함께 들려달라고 하셨는데 오늘 마지막 곡도 아주 좋은 곡 준비했습니다. 서울 성동구 행당일동에서 박지영 씨가 정말로 눈물 나올 만큼 슬픈 음악을 들려달라고 하셨는데요. 듣기에 따라서는 슬플 수도 있고요. 따뜻할 수도 있고요. 이 영화가 상당히 포근한 영화거든요. 하이텔러 송호학 씨가 나를 편안히 해줄 여인같이 포근한 영화 한 편을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바그다드 카페예요. 이 바그다드 카페 중에서 Calling You를 윌리엄 갤리슨의 하모니카 연주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하이텔의 이선우 씨 신청해 주셨죠. 또 하이텔로 문상진 씨가 친구 연주의 생일을 축하해 오시면서 한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이 곡을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내일 FM 영화음악이 고른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은요. 영화 헨리와 준입니다. 내일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바그다드 카페 중에서 Calling You. 윌리엄 갤리슨이 연주합니다. 하마터면 제가 오늘 또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건망증 심한 건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할리우드 영화음악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CD 오늘 받으실 분은 이제 좀 힘이 필요하신 분 같아요. 서울 동작구 흑석이동의 김시덕 씨에게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 저는 내일 뵐게요. 편한 밤 되십시오.